13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82쪽이고요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지금 절기들 구약의 절기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로 주어진 7대 절기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그 주기에서 주기로 매년마다 반복해서 이 일곱 가지 절기가 지켜져야 했는데 이 일곱 가지 절기를 계절별로 묶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봄절기, 그리고 여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를 통틀어서 무교절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름절기는 칠칠절 혹은 뭐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을 절기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또 3대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절기이면서 3대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게 되는 이 봄 절기의 세 가지 절기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게 봄절기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이 절기인 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여름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넉 달 동안의 그 추수 기간이 끝나고 대략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는 그때가 되면 가을절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을절기도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죠. 이 모든 절기들은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절기들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어떠함과 그분이 하실 일을 담아놓은 너무나 귀한 그런 절기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가지 절기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건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요 예수님의 과거의 사역,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고 이 여름절기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역,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셔서 하실 그 사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봄절기였던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하신 일들 있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일들이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유월절 그날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교절 그날에 무덤에 계셨으며 그리고 초실절 그때에 부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름절기인 이 오순절과 그 후 넉 달 농사 기간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그 초막절은 이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그 사역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절기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두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가 구약의 절기가 어떻게 예수님과 그분이 신약에서 하실 일을 일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있는 건데 첫 시간에 오순절에 대해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첫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중재자가 되어서 율법을 받고 또 제물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식을 체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신정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첫 오순절날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통해서 형성하게 하실 새 언약 백성인 그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정체성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16절 앞에 나오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라는데 이렇게 일곱 안식일 7일에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 50일째죠. 그러면 50일이 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언제예요? 바로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본문 앞에 나오는 초실절이 그 기준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에 드려진 그 어떤 제물 때문에 초실절 날 드려진 그 제사 때문에 이렇게 오순절 날 하나님께 새로운 소제가 16절에 나오는 새 소제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소제를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새로운 백성을 모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요. 초실절날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정확히 50일 만에 신약의 오순절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누가 만들어졌다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오순절날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 새 언약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우리 신자 개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방식으로 연합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 그 신자의 정체성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을 받고 누리는 그 관계, 그것이 형성된 것이죠. 이게 새롭게 창조된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가 담고 있다고요? 구약에 이 새 소제라는 그 단어가 그 어떤 그 제사의 내용이 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신자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말씀해 주시는 게 로마서 8장 32절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때문에, 사실 그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 양자가 된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우리 마지막에 그 고백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받게 될 모든 것들, 우리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모든 유익들은 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듯이 부모의 모든 것이 자식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오순절날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게 된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합은 단순히 한 개인, 예수님과 연합된 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또 다른 존재와의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오순절 절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실 그 존재, 근데 그 존재는 어떤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그것을 담아내고 있고 그것을 그 구약의 절기 안에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 소제가 뭐라고요? 새롭게 형성된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데, 근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지 않고 뭘로 바뀌어져서 드려집니까? 예. 떡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근데 이 떡이 몇 개로 드려져요? 여기서 보니까 떡 두 덩어리. 네, 하필이면 왜 두 덩어리일까요? 뭐 학자들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뭐 잘 모르겠지만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소재는, 새 소재로 만들어진 떡 두 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서 만들어낸 두 종류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 두 개는 둘이지만 한 뿌리인 새 소재에서 난 하나로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는 것을 지금 담아서 계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러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의 형성이 성취되는 게 바로 오순절,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먼저. 오순절 날에 이렇게 나오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이 지난 첫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뭐가 열렸습니까? 방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때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기적적으로 이 열두 제자들이 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은 그날 형성된 그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에 의해서 제자들은요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는 개인이 아니라 뭐요? 교회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연합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탄생시킨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무리들, 즉 신약의 교회를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즉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사람은 단지 변화된 한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예수님과 또 연합의 관계로 묶인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된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그 신자는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신자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 묶여있는 자들, 그게 뭐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드러난 날, 그것이 신약의 오순절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방언인 것이에요.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서로 결코 조화가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방언이 주어짐으로 그 관계가 해소되는 거예요. 자, 이 이방인들이 그 방언으로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11절, 우리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들 이방인들이, 물론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 방언으로, 자기 난곳 방언으로 인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스리심, 그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이 일어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오순절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예? 그렇게 국가를 형성했었던 것이 이 구약의 첫 오순절 때였는데, 이 신약의 오순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그 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사람, 조화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새로운 백성이 그렇게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의 축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인데,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로 말미암아에서 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둘이,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후에는요, 오순절 신약의 성령 강림 후에는요, 모든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복음으로 다 무너지고 하나가 되죠. 너와 나를 가르는 모든 기준들, 인종, 능력, 학벌, 재산, 권력, 지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한한 죄인으로 설 뿐이죠. 누가 더 못난 죄인, 잘난 죄인, 그게 없죠. 다 똑같은 죄인으로 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각자가 가진 어떤 자격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서로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는 자로 함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요. 우리 관계를요.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그 연합의 관계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세상의 조건 혹은 각자의 견해를, 뭐 세상의 조건을 같이 맞추거나 혹은 각자의 견해를 양보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하나됨의 중심과 기준으로 삼고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같이 서로를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대하라고 요구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우리 각자는요, 본래 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들 아닙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게 유익한 자를 내 편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자를 적으로 삼는 것이 우리들이죠. 나아가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요, 어디 가지 않거든요. 우리의 옛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현장이고 교회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분명히 교회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인데, 1만 달란트니까 몇 년 동안요? 1만 년 동안,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자가 탕감을 받죠. 그런데 가다가 탕감 받고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까?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열심히 벌면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막 호되게 욕을 하고 갖다 가둬버리고 갚으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왕에게 다시 끌려가서 너가 내게 받은 용서를 너는 알고 있는 거냐? 하면서 혼쭐이 나고 또 그가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아서요 우리 현실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나한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용서와 오래 참음과 그 용납하심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고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이루어내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지옥에 심판받아 마땅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음을 알고 믿기에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는 별거 되지 않는 그런 잘못을 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자도 아 내가 이런 용서를 받은 게 저 사람이 훌륭해서 내가 용서받은 거다 그게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저 사람에게 내가 용서받는 것을 가능하게 했구나 하면서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나 마음이 함께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교회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오순절 절기에 담겨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신약의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뗄려뗄 수 있는 그 연합의 관계 그것을 만들어냈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뗄려뗄 수 없는 그 연합의 관계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서로 뗄려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맛보고 연습하고 누리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는 자로 존귀하게 되어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 속에 담겨두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확인케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또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순절날 일어난 그 모든 역사가 정말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했으며 또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형성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우리 교회 지체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또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또 서로 서로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이 시간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